이 시간에는 노래 묘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나의 한생.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존사의 길. 계속해서 들으실 노래는 승리자의 노래. 너는 왔는가 전사들의 가슴에 용맹을 주며 소리 걸으시 전선길 따라왔어라 내일에도 영원히 너를 빛내리.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우리의 행군길. 이상 노래 6곡 보내드렸습니다.